Yo, amigos. This is how we do. And like, let's go. It's new brand. Sure, you know what the name is. It's Am Black. Listen, 모든 게 내 맘 처럼 쉽진 않죠. 그게 쉽진 않죠. 내 맘에 속아서 버렸던 그때, 그때가 나에게 바란 것이 그거였죠. We're so sad. 나에게 기회를 준다면 좋을 것 같은데, 맘을 받아주면 괜찮을 텐데. 근데 어쨌건 돌아서는 그때. 누구도 널 대신할 순 없어. 누구보다도 널 사랑하는 건 나야. Oh yeah, oh yeah, oh yeah, yeah, yeah. Oh yeah, oh yeah, oh yeah.